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주부들이 둘러앉아서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싱싱한 것, 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부터 먹느냐, 아니면 시들고 오래된 것,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는 것부터 먹느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싱싱한 것, 사다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부터 먹는다는 주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먹어야지 시들고 오래된 것부터 먹으면 매일 나쁜 것만 먹게 되잖아? 좋은 것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그럴듯합니다. 시들고 오래된 것,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는 것부터 먹는다는 주부의 말은 아깝잖아, 왜 버려?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지 집안 살림 비용도 절약하고 이 말도 맞는 듯 하고요. 누구의 말에 찬성표를 던질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본인 자신의 생활에 맞추어 잘 계획해 나가시면 좋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판단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판단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지만 판단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누가 끊으리요? 내 삶의 이유라. 날 기억하소서. 세워주소서. 주시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잃지 않는 믿음 주소서. 채워 주소서.